HUBS. Radio에 감춰진 가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Listen to Singer. 3월 9일, 어느새 개강을 한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하고 여러분은 어떤 방학을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겨울 침대에 콕 누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노래들, 내 취향에 꼭 맞는 노래들을 찾는 재미에 푹 빠져 지냈는데요. 그러다 보니 문득 이 노래를 부른 가수들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가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왜 이런 가사를 썼을까? 이건 어떤 의미일까를 알고 들으면 노래가 마음에 더 와닿지 않을까요? 데이식스 베스트 파트. 리슨 투 싱어, 첫 시간의 주인공은 밴드 데이식스입니다. 데이식스는 2015년 처음 대중들의 앞에 서게 됐는데요. 멤버 모두 음악 제작에 참여할 정도로 음악 실력이 뛰어나고 다재다능한 그룹입니다. 또 믿을 때, 즉 믿고 듣는 데이식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항상 좋은 노래를 선물하는 밴드이기도 하죠. 데뷔곡 Congratulations를 시작으로 반드시 웃는다, 장난 아닌데 등 연이어 발매된 노래들이 모두 큰 사랑을 받으며 현재는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데이식스를 학창시절에 알게 된 후 지금까지 꾸준히 노래를 찾아듣곤 하는데요. 들을 때마다 묘한 설렘을 선물 받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데이식스 예뻤어. 지금 이 말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건 아냐. 그저 너의 남아있던 기억들이 떠올랐을 뿐이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한다 말해줬었지. 잠들기 전에 또 눈 뜨자마자 말해주던 너 생각이 난 말해보는 거야.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다 그 모든 게 내게 예뻤어. 방금 들으신 곡은 데이식스의 가장 대표곡 중 하나인 예뻤어입니다. 데이식스는 2017년 에브리데이 식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바로 1년 동안 매달 곡을 발매하는 프로젝트였죠. 그중 2월에 발매됐던 이 곡은 당시에는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나 3년이 흐른 2020년 1월, 갑작스럽게 음원 차트 역주행을 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많은 대중들이 흥얼거리는 노래가 됐습니다. 진심을 다해 만든 좋은 노래라면 언젠가는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때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데이식스 Congratulations. 너 대신 들리는 몸이 건조한 목소리, 힘든 날들도 있는 건데 시간을 못 이겨 또 다른 태양을 찾아가 시간을 가지자 이 말을 안 있는 그대로 시간을 가지자 뜻으로 받아들여 사람이 내 기억도 지워졌나 봐 그래 너가 행복하면 됐지 라는 거짓말은 안 할게 대체 내가 왜 나도 난 너한테 행복을 바래야 돼 절대 I don't give up Congratulations 넌 참 대단해 Congratulations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 Congratulations 바로 얼마 안 걸렸네 잘 하셨어 인터넷에 올라온 이 사진을 보니 그리 많이도 행복하니 입이 귀까지 걸려있는 것 같아 난 아직도 숨 쉴 때 심장이 아픈데 다행히 넌 절대 아플 일은 없겠다 만약 또 이별을 경담 그럴 때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면 되니까 Congratulations 어떻게 이래 이 노래 뭐였지? 여러분은 영화나 드라마를 즐겨보시나요? 가끔 어디선가 들어본 듯 하지만 알 듯 말 듯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함께할 이 노래 뭐였지? 코너에서는 유명한 영화, 드라마 속 OST를 소개하려 합니다. 매주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첫 주, 이 노래 뭐였지는 가뿐하게 퀴즈로 시작해볼까요? 다음 나올 노래가 어떤 드라마의 OST였는지 맞춰보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홈페이지 댓글창에 정답과 함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펀치 에브리 타임 세상 끝이라도 지켜주고 싶은 단한 사람 가슴이 또 하나를 바라볼 때 나를 보며 미소질 때 나 심장이 멈출 것 같아요 난 그댄 어떤가요 난 정말 감당하기 힘든 걸 온종일 그대 생각해 조금 멀리 우리 돌아왔지만 지금이라도 데이식스의 노래를 들으면 웅장한 드럼 소리와 신나는 기타 선율이 항상 마음을 들뜨게 만듭니다. 자전거를 타고 혼자 밤 산책을 나가거나 집 근처 어딘가를 걸을 때 이어폰을 꼽고 노래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도 스스로가 영화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데이식스 초콜릿 상상으로 걷는 너와 입을 맞출 때 그게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 이러면 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안 되니까 난 더 생각하게 돼 너에게 내 마음이 들킬까봐 겁이 나서 다가가다 물러났어 하지만 나 이러다 심할수록 욕심이 내 맘에 가득히 차네 이러는 내 모습에 나도 참 놀라네 내 맘이 말을 듣지를 않네 춤추는 열정이다. 나이가 든다고 열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마음속 열정을 간직해 나간다면 언제나 청춘이다. 데이식스 멤버 성진이 인터뷰에서 청춘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어떤가요? 대중들의 가슴을 항상 통쾌하게 만드는 그들의 노래와 참 잘 어울리는 표현이지 않나요? 앞으로 우리를 설레게 할 데이식스의 명곡들을 기다리며 오늘의 리슨 투 싱어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이지원, 기술의 천지인, 저는 민다현이었습니다. HUBS